우리나라의 리 영호 외무상이 5일 의례 방문해 온 사미흐 루투피 아부둘 하디 주조 에지트 아랍 공화국 친인 특령 전권 대사를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